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4일 남조선 존지역에서 박근혜의 조속한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19차 봄국민 행동이 전개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주최하에 진행된 이날의 촛불투쟁에는 105만여 명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각계 사회단체 성원들과 시민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애기 어머니들,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95만여 명의 군중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 공관을 향해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이 밖에 남조선 강원도의 춘천, 강릉, 충청북도 청주, 경상남도 진주 등지에서도 촛불투쟁들이 전개되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봄국민 행동 19회 만에 연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탄핵결정 마감기일을 한 주일 앞두고 좋은 지역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반박군의 투쟁 열기를 상세히 전했습니다.